대한제국 황제의 인장, 대한제국 광무 1년. 1897년 10월, 고종은 서울 환구단에서 황제에 오르고 국호를 대한제국이라 선포했다. 이후 고종은 정부 조직, 관직 명칭, 제례를 포함한 의식 및 예절을 바꾸는 조치를 취했는데, 그 조치 중 하나가 이전에 사용하던 국세를 황제 국가의 품격에 맞게 다시 만드는 것이었다. 즉 기존의 거북 장식을 황제를 상징하는 용으로 바꾸었다. 일제강점 후 잠시 일본에 빼앗겼던 이들 국세와 어보는 해방 후 되찾아 총무처에서 관리하던 중 한국전쟁으로 많은 수가 산실되고 현재는 대원수보, 재고지보, 칙명지보 세 개만이 국립중앙박물관에 남아있다. 대원수보는 군대 운영과 관련된 업무에 사용한 것이고 재고지보는 고급 관원의 임명에 사용했다. 칙명지보는 통신 조서에 사용한 것이다. 이 국세는 천은에다 금으로 도금한 것으로 인수는 없어진 상태다.